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리제철 청년조항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일꾼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